마음으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것 공기 중의 감촉입니다. 침묵이 더 크게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명을 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상의 몸짓으로만 표현된 것도 아닙니다. 밖에 세상이 무너질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사랑받는 것은 계속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열려는 사랑합니다. 순종할 용기입니다. 사랑은 어둠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에도 미소 짓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의 허리케인 속에서도 깊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날개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허리케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증명이나 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존재와 연결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만 그것들은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사라지지 않아. 그들은 설명 없이도 머물러 있어. 사랑한다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든 떠나는 거야.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하는 거야. 내 팀 앞이 난 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영원히 살 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사랑은 어둠 속에서 보는 거야. 아픔 속에서도 미소 짓는 거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사랑의 허리케인 속에서도 사랑받는다는 건 날개 간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란 개인이 되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